혼자인 것만 같아. 늘 다른 곳을 향한 너의 시선도 이미 익숙해졌나 봐. 너의 맘 어디에도 난 보이지를 않아. 사소한 다툼들의 변명조차 하질 않아. 어느새 익숙해 와도 나질 않고 겹겹이 쌓여가는 감정들에 지쳐만 가. 점점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. 혼자인 것만 같아. 있어도 혼자인 것만 같은 그런 하루하루 사이 어디쯤에 혼자 남은 것 같아. 그래 언제부턴지 사실 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. 그랬나 봐. 그래 이제 그만할래.